이 밤 보고 싶구나. 부르고 싶다. 이 밤 잠 못 드는 밤. 머리 위에 예쁜 하얀 별들이 빛나고 나도 모르게 서성이는 느린 발걸음. 거리 가득한 흔적 흔적 슬픈 멜로디 헤어지던 밤 기억.